오래된 피아노에 좀 서툰 가사들. 어쩌면 네가 듣고 웃을 수 있지만 창밖에는 비가 가득 내려오잖아. 이런 날이면 네가 보고 싶어. 아름답게 빛나던 너와 이 비를 함께 걷고 싶어. Singing in the rain, raindrops of them. 내가 줄 수 있는 게 노래 밖에는 없지만 Dreaming in the rain, 내리는 비처럼 너는 그냥 들어주면 돼 이 노래. I sing in the rain, I dream in the rain, it's you. Rain drop the day, what's going on the time? 더 아름답게 내리는 비와 음악. 다 하지 못한 말, 조금 어색한 그 말,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어.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. Singing in the rain, raindrop to them. 내가 줄 수 있는 게 노래 밖에는 없지만 Singing in the rain.